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하고 후회하는 인생의 가장 흔한 모습은 뭔가 하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없이 그냥 분주하기만 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유명한 곤충학자 장 앙리 파브르 많이 아시지요? 파브르가 이 날벌레들의 생태를 관찰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날벌레들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이 앞에서 날고 있는 날벌레를 따라서 그냥 무턱대고 빙빙 돈다는 거예요. 이 파브르가 그걸 관찰하는 겁니다. 어떤 방향도 없습니다. 어떤 목적지도 없습니다. 그냥 도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먹을 걸 갖다가 주어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돌기만 하다가 7일 동안 그렇게 돌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굶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통계에 의하면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런 목적 없이 이렇게 돌기만 하다가 죽는 날벌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류의 87%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목적과 사명을 잃지 않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거기에 온 마음으로 올인한 그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돌 뚫는 화살은 없어도 돌 파는 낙수는 있다.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낙수가 뭡니까? 똑똑 떨어지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와 세기를 비교할 때 화살과 물은 비교가 안 되지요. 예. 물은 그냥 물이고 화살은요,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강한지 이 갑옷도 뚫고 때로는 방패도 뚫는 것이 화살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살은 돌을 뚫지는 못해요. 그런데 무엇이 돌을 뚫느냐? 계속 한 자리에 끊임없이 부단히 떨어지는 낙수는 그 돌을 뚫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사명에 올인하고 꾸준하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처음에 매우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죠?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목적과 사명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너무나 어여쁜 나머지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고 했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부를 구했습니까? 귀를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과 사명을 솔로몬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나머지 그에게 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시고 귀함도 주시고 존귀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신 인생의 목적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내가 이 목적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던가요? 그 교회가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목적과 사명에 온전히 올인할 때 그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목적, 그 사명에만 우리 온 교우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교회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가, 네 가지 목적과 사명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47절을 보세요. 거기에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무시하나요? 하나님을 참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을 찬미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자리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서울의 한 백화점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인도하러 갔더니 장소가 예배실이 아니에요. 이런 근사한 예배실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무슨 좀 세미나실도 아닙니다. 어딘가 하면 군의 식당이에요. 군의 식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제 마음에 아니 이런 군의 식당에서 무슨 예배가 될까 싶었어요. 제 마음에 그런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 모인 신우회들이 꾸역꾸역 모여서는 찬송을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인데도요,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 자리가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모인 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장소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느냐?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임하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심령에 임하세요. 여기에 몸만 와 있으면 안 되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심령이 될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때 가장 애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멜로디가 아닙니다. 어떤 제스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이 쉬지만은요, 찬송할 때 있는 힘을 다해 찬송해요. 왜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제가 목이 쉬어도 이 쉰 목으로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세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릴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많은지 아십니까? 기쁨이 임합니다. 영적인 기쁨이 임합니다.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기쁨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니 뭐니 해도 예배가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요즘에 교회들이요, 열린 예배들을 많이 드리지요. 우리 교회는 열린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닫힌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통 예배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마다 현대적인 음악, 여러 가지 악기 막 동원해서 예배하는데 그것도 때로는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는 것은 현대적인 음악을 한다고 해서, 악기를 동원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임하실까요? 성령이 근사한 자리에 임하실까요? 아니에요. 성령은 사모하는 심령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 여러분, 가끔 이제 어떤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실 때 그 예배를 위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를 위해 기도 많이 하면 그 예배 은혜가 달라요. 예. 왜 그렇습니까? 사모하는 심령이 있을 때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살아 역사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예요. 아무리 현대적인 음악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기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광림의 모든 교우들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한 번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경험하기만 하면 이거는 어떤 기쁨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또 어떤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예배냐? 구원과 치유가 있는 예배예요. 구원과 치유가 있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가르치고 배우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오늘 42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어떤 오락을 한 게 아니라, 어떤 회의를 한 게 아니라,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뚜렷한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이 듣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느 순간에, 야, 이 말씀이 참 달구나. 야,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전에는 어렵기만 하던 말씀이 왠지 모르게 더 듣고 싶어지고 더 알고 싶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과 대화할 때 가장 마음이 기쁜 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 교우분이 어떤 문제로 막 고민하고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가 어느 날인가는 제가 이 주일 설교해서 제가 설교할 때 마치 제가 그분의 마음을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알고 그 문제를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그 마음을 어떻게 들어갔다 왔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아시고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저를 사용하셔서 오늘 그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용기가 되는 갈 길을 밝혀주는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그런 말씀 듣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 말씀에 그 듣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 새벽에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너무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역대하 17장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요, 유다의 모든 성읍들의 마을들에 보내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그거 왜 보내나 봤더니 거기 말씀 보니까 가르치게 하려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성읍들을 순회하면서 돌게 하면서 무엇 시키는가 하면 가르치게 했다. 거기 말씀 보면 무엇 가르친 줄 아십니까?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무슨 재테크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무슨 잘 사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 그래요. 여호사밧 왕이. 특별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라의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 율법을 열심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과 사명 중에 중요한 모습이라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유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예. 네. 여러분, 여호사밧 나라의 강성함의 비결은요, 국방을 튼튼히 하고 뭐 무기를 늘리고 이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을 다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고. 그들이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강성케 하셔서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해서 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강성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악한 영들이 두려워서 넘보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교회가 되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열심히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 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갔더니 우리 한 교우분이 최근에 성경을 배우고 싶은 분들과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벌써 말씀을 공부하시니까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광림의 교우들은 이 말씀의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속회들이 그런 속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줄 가운데 삼겹줄, 삼겹줄이란 말 아시지요?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이 아니라 삼겹. 예. 이 삼겹줄은 한 겹은 끊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삼겹은 좀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그 연단도 견딥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삼겹줄의 신앙이 되는 것은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또 속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삼겹줄의 신앙이 될 때, 어떤 신앙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삼겹줄의 신앙이 되면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교제입니다. 교제. 예. 우리 교회는 교제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제하는 기쁨 아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 올 때 주일에 이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 관계가 그렇게 깊지 못하지만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한마디를 나눠도 마음이 믿어지고 마음이 푸근하고 그런 교제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42절에 보면은 거기 교제가 사람과의 교제가 나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와요. 4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것은 바로 사람과의 교제인데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여러분 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을 이렇게 따로 말했을까요? 교제하는 건 뭐고 떡을 떼는 것은 뭡니까? 뒤에 떡을 떼는 것은, 이 떡을 떼는 것은 인간적인 교제요, 사회적인 교제라면 앞에 교제하는 것은 영적인 교제를 말해요. 영적인 교통.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면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령 드라마나 스포츠 같은 걸 보고, 아, 나 그 드라마 봤는데, 아, 나 그 스포츠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본 사람이, 아, 나 그, 나도 그걸 봤다고, 참 재미있었다고, 그렇게 서로 교통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아,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다가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나도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그런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는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라고, 영적으로 교통하라고, 영적으로 붙들어주라고, 은혜를 나누라고 이렇게 원하시는데, 이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은요,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광림의 교우들 가운데는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문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친절하고, 이런 교제를 나누면 여러분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과의 교제가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42절 뒤에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로지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오로지. 왜 오로지라는 말을 했을까요? 앞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른 어떤 교제보다도 우선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 교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새벽에 기도하느냐? 왜 이른 새벽에 기도하느냐? 그것은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가장 먼저 떠서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 어떤 문제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하루가 복되다는 거예요. 예, 사람과의 교제도 중요하고 떡을 떼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할 때 사람과의 교제도 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광림의 교회는 우리 광림 교회는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위로가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 교회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목적과 사명은 전도예요. 47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전도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불꽃이 없으면 그건 불이 아닙니다. 불인데 불꽃이 없으면 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전도가 없고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했는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한번 주목해보고자 해요. 4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 당시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 무슨 두려움일까요? 교회가 무슨 폭력을 쓰고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은요 그 당시에 불신자들이 바라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야 저들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고 나니까 그들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비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두려운 눈으로 야 과연 다르구나 뭔가는 다르구나 우리와는 다르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인 바울아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으로 돈을 벌던 그 여주인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아주 못된 말로 고발을 했어요. 그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엄청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는 저 깊은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착고에 채워져서 여러분 착고라는 것은 두 발을 넣고요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불평이 나와야 돼요. 절망이 나와야 돼요. 욕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한밤중에 아마 이 바울과 실라가 실컷 맞고 기절한 다음에 깨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일어나 보니까 차디찬 깊은 감옥이고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찬송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마 이런 찬송을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간수들과 죄수들이 들으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와서도 찬송을 하는가. 놀라고 충격을 받을 때에 더 큰 일이 벌어지죠. 이 옥터가 흔들립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때 간수가 기겁을 해서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요? 이 옥문이 열려졌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았겠느냐. 그럴 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말리면서 당시 몸을 상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때에 이 간수가 어떻게 무서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엎드려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유명한 말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통해서 그 간수의 가족이 그날 거기서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으로 전도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지진이 나고 옥문 열릴 때 이 간수가 두려워서, 야, 이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광림교회, 야, 만만한 교회가 아니야. 야, 저 광림교회 뭔가 있는 교회야. 이런 소문이 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전도의 귀한 전략이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으니요? 칭송을 받으니. 예. 여러분, 칭송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이 전도지를 갖고 전도하면 잘 안 받잖아요. 그죠? 오늘날은 이 전도지 갖고 전도할 그런 것보다도 전도지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전도지가 아니라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봐야 돼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저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아, 저렇게 거룩해야 되겠구나. 내 삶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광림교회 남선교 회원들 또 청년들 중고등부가 우리 오클랜드 교회들 모여서 축구대회 하는데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등을 했습니다. 예, 많이 안 놀라시는데요. 굉장한 성과인데,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요 뭐 준비를 많이 했어요. 뭐 몇 달 전부터 막 유니폼 마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단지 몇 주 전에 알아가지고 유니폼도 없이, 참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꼭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경기를 보면서 내내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야, 우리 교회 사람들은 어른이고 청년이고 중고등부고 다 신사예요. 신사. 축구하는데 그렇게 매너가 좋아요. 예. 그런데 어제 같이 경기한 상대편 교회는요, 우리 교회 아주 잘하는 공격수가 몇 분이 계세요. 그분이 공을 잡으면, 아니, 공을 잡으면 공을 따라가야지 사람을 따라갑니까? 공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격수가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칙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남선교 회원들 중고등부는 아주 신사적으로 매너를 지키면서 그렇게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도 2-1로 경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축구 하나를 해도 교회 색깔이 나오는구나. 축구 하나만 봐도 교회 색깔이 나와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참여하신 분들은 신사적인 성향이 나오더라고요. 아하, 우리 교회는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야, 저 광림교회는 참 사람들이 신사적이다. 참 매너가 좋다. 야, 그 사람들은 만나면 정말로 친절함이 넘친다. 이런 그 말들이 우리 오클랜드 안에서 날 때에 그것이 바로 전도의 귀한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은요, 어디를 가시든 신사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시든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지가 되기 위해서. 오늘 그러한 우리 전도하시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